걷다가 어느새 내 몸을 흔든다. 하늘이 낮게 내려와 운다. 잠시 흔들리다가 어느새 소리내어 운다. 지나가는 사람아, 나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서 쉬게 해줄 수는 없는가. 어이해 아무도 없는가. 아 슬픈 꿈이여, 깨어나지도 못할 나의 꿈이여. 아 나의 바람은 지나가버린 바람 속에 운다. 잠시 흔들리다가 어느새 소리내어 운다. 지나가는 사람아, 나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서 쉬게 해줄 수는 없는가. 어이해 아무도 없는가. 아 슬픈 꿈이여, 깨어나지도 못할 나의 꿈이여. 아 나의 바람은 지나가버린 바람 속에. 아 나의 바람은 지나가버린 바람 속에.